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먼저 본문 가운데 세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5장 6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 다음은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세 번째는 17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읽어드린 말씀의 공통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읽어드린 16장 10절의 말씀과 17장 13절의 말씀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표현은 그 의미상으로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못했다라는 것은 힘에 부치거나 상대방이 너무 강하거나 많아서 다 물리치지 못했다, 어쩔 수 없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충분히 할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즉 자발적으로 남겨두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까? 정답은 원어상으로 보면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쫓아낼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었음에도 자발적으로 남겨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자발적으로 남겨두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세 번째 읽어드린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가나안 족속을 에브라임 가운데에서, 즉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노역하는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전쟁도 해야 하고 매일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종들거나 허드렛 일을 시키려면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려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몰아낼 때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53절에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 그곳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지파의 크기에 따라 그 땅을 나누어 가지고 그곳에 거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는다면 일어나게 될 일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에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땅에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사람들에게 행하시기로 생각하신 것을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해서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할 때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이 괴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진멸할지라 모두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혼인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읽어드린 대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사사기 1장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곳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쫓아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는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지었다면 이제는 예전에 죄로 여겨지지 않던 것들이 죄인 것을 깨닫고 나를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여 죄에 민감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또한 가지 쫓아내야 할 것은 사탄마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 또한 만지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탄마귀와의 싸움은 소홀히 하고 도리어 그 싸움의 대상을 혈과 육, 즉 사람에 대한 싸움으로 착각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할 사탄마귀는 내버려 두고 도리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인 사람과는 싸우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사탄마귀를 상대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사람과의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신들의 피로를 따라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사탄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따르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소유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